가장 배고프다는 저녁 6시 오늘 저녁은 뭐 먹지 하는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코너 비비어 팝상. 안녕하세요, 유진 언니. 네, 반갑습니다, 윤영 씨. 아, 우리 이제 10월이 됐어요. 벌써 10월입니다. 하, 그러게 말입니다. 뭘 했다고 벌써 9월이 다 가고. 2016년이 달력이 3장밖에 안 남았어요. 아, 너무 끔찍해요. 아, 정말 어쩜 좋지? 말이 3장이지 뭐 100일 아닙니까, 100일. 아, 그런가요? 그쵸. 100일도 안 되나? 안 되겠네. 어머, 너무 끔찍하다, 그쵸? 그러게요. 그냥 90일 뒤면 이제 2017년. 저는 아직 2016년에도 적응을 못했거든요. 아, 저도요. 네. 너무 아직 어색해요. 그니까. 근데 벌써 또 2017년이라고 합니다. 남은 석 달이라도 굉장히 좀 알차게 보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또 9월은 굉장히 빨리 지나갔어요. 추석 연휴도 있고. 아, 그렇죠. 추석 연휴가 길어서 거의 일주일이 그냥 휙 지나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정말 추석 연휴...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월의 첫째 주 이렇게 신촌에서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영화 소개해 주실 건가요? 아, 이제 다들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먼저 개봉해 9월 초쯤에 개봉했던 영화 그렇죠. 밀정입니다. 이거 송강호 씨 나오는 영화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정말 그 제가 포스터를 봤는데 굉장히 비장한 분위기였어요. 아, 맞아요. 다들 약간 어두운 표정으로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그런 포스터였죠. 네네. 이 영화는 이제 1920년대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의열단의 활동을 다루는 영화인데요. 송강호 씨가 일본 경찰 이정출, 공유 씨가 의열단원 김우진 역을 맡아서 열연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작년에 되게 비슷한 영화 개봉하지 않았어요? 암살.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했던 영화였죠. 암살. 작년 여름에 개봉해서 1200만의 관객을 끌어모았는데요. 네. 밀정 역시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줄거리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1920년대 일제강점기이고요. 조선인인데 이제 일본 경찰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정출이라는 인물이 주인공이에요. 네. 이 사람은 무장독립운동단체 의열단의 뒤를 캐라는 특명을 받고 의열단원 김우진에게 접근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의 정체와 의도를 알면서도 속내를 감춘 채 가까워지는데요. 출처를 알 수 없는 정보가 쌍방간에 새어나가고 누가 밀정인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의열단은 일제의 주요 시설을 파괴할 폭탄을 경성으로 들여오기 위해서 상해에 모이는데요. 누가 밀정인지 누굴 믿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일본 경찰이 숨통을 점점 조여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극장에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또 말씀을 이렇게 하다가 마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 들어보니까 그 의열단의 폭탄 수송 작전을 둘러싸고 밀정을 찾아내는 그런 게 이제 사건의 주요 흐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친일을 선택한 인물 이정출 그리고 항일단체인 의열단의 김우진을 큰 축으로 해서 이들 사이에 암투와 회유 작전을 그리고 있는데요. 일제강점기 당시에 실제로 일제가 독립운동 세력 내부에 밀정을 심고 독립투사들도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이 영화는 항일과 친일 사이 누가 적이고 동지인지 알 수 없는 그 모호함 속에서 서로를 의심하고 교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며 과연 누가 밀정일 것인가 계속해서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 송강호 씨랑 공유 씨 이 두 분의 연기 합이 굉장히 궁금해요. 잘 머릿속에 안 그려지거든요. 그렇죠. 네, 이미지도 되게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믿고 보는 국민 배우라는 타이틀이 달려 있는 송강호 씨 그리고 여심을 저격하는 배우 정말 탑급이라고 할 수 있는 공유 씨의 만남인데요. 네. 이미지나 비주얼, 필모그래피 전부 다 다른 느낌의 두 배우지만 그런 다름이 의외로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캐릭터도 그렇잖아요. 친일 인사와 항일 인사. 그래서 그 배우의 되게 다른 개성 때문에 예상치 못했던 케미가 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그 공유 씨가 192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에 나왔다라는 게 잘 저는 상상이 안 돼요, 솔직히. 예전에 사극을 하신 적이 있었나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상상이 잘 안 되고, 특히나 그런 정말 멋진 비주얼로 독립운동 하면은 금방 잡힐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 그렇긴 합니다. 사실 지금 그런 사람이 돌아다녀도 그러니까. 저 사람 막 기럭지 쩐다 막 이럴 텐데 1920년대 근 100년 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때 그런 어깨에 키에 그런 얼굴이 돌아다니면 사실 아, 모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딱 봐도 쟤 그때 걔. 맞아요. 쟤, 저 어깨 그때 어디서 봤던데? 약간 이럴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러니까. 송강호 씨는 정말 진짜 그 시대 사람 같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물론 뭐 공효 씨가 김우진 안 같았다 이것보다도 네. 이제 아무래도 비주얼이 있으니까 정말 송강호 씨 보면서 아, 진짜 이정출 그대로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연기가 와 정말 이래서 국민배우라는 타이틀이 붙는구나 싶더라고요. 굉장히 진하고 굉장히 깊었고요. 정말 대단하다라는 말을 제가 앞으로도 계속할 것 같아요. 그 정도였나요? 네. 이정출이라는 사람이 일본 경찰에 굉장한 신임을 받는 인물이잖아요. 조선인 네.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자리에서 이렇게 굉장히 막 뭐라고 할까요? 많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간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열단원하고 자꾸 엮이게 되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고뇌를 느끼겠어요. 그쵸. 죽을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느꼈을 그런 내적 고뇌가 정말 잘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괜히 믿고 본다라고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송강호 씨의 그 특유의 느낌 있죠. 약간 아재 같은 뭔가 좀 털털한 것 같기도 하고 뭐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 송강호의 그 느낌. 저는 송강호라는 배우를 생각하면 약간 좀 의문스럽게 연기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게 정말 이정출이라는 역할이랑 만나면 정말 큰 시너지를 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런 의문스러움.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궁금해지잖아요. 그런 사람 보면은 그런 점이 되게 이정출을 자꾸만 상상하게 되고 뭔가 알고 싶어지고 이런 매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진짜 이정출이라는 사람의 내면을 송강호 씨가 진짜 관객들에게 확확 잘 꽂아줬던 것 같아요. 역사에 어느 페이지에 이름을 올려야 할 것이냐를 고민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캐릭터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랬겠죠. 이 경우에는 실제로 참고할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편하자,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이 영화 밀정, 실제 사건과 실제 인물을 모티브로 해서 그려낸 작품이거든요. 그러면 그 송강호 씨가 연기하신 이정출이라는 사람이 실제 실존했던 인물인 거예요? 맞습니다. 이정출의 모티브가 되었던 황옥이라는 분인데요. 네. 이 영화에서 다루는 사건 자체가 황옥 경부 폭탄 사건이라는 사건이에요. 종로경찰서 폭탄 투척 사건에 실패했던 의열단이 1923년 3월 2차 거사를 계획을 했는데요. 네. 헝가리에서 기술자를 초빙해서 상해 비밀아지트에서 폭탄을 제조한 뒤에 경성으로 반입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선인 출신 일본 경부 황옥이 관여를 한 건데요. 황옥의 경찰 신분증 덕분에 신의주로 폭탄을 반입하는 데는 성공을 하지만 밀고로 인해서 결국 체포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폭탄을 반입했던 황옥이 일본 경찰이다라는 것 때문에 일대 파란이 일었다고 하죠. 정말 실화치고는 굉장히 드라마틱하네요. 이게 독립운동을 하는 단체, 그것도 이제 무장투쟁단체의 일원이었던 그 사람이 일본 경찰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또 황옥의 실체 라는 게 또 미스터리다라고도 하더라고요. 1923년 8월 재판 당시에 있었던 그의 발언 때문인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일본 경찰로서의 임무를 완수하려 노력했다. 성공하면 경시까지 시켜줄 거라고 믿고 밀정을 했을 뿐이다 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의열단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폭탄 반입을 도운 것뿐이고 단원들이 모두 국내로 잠입하면 한꺼번에 체포를 하려고 했다라고 주장을 했대요. 오, 정말 실제 그 당시의 인물을 모티브로 한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기분이 좀 이상해요. 이게 드라마보다 정말 더 드라마틱하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이 황옥 경부가 그런 증언을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주장이 의열단을 지키기 위한 거짓 증언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주요 단원들을 피신을 여러 번 시키고 탈출을 시키거나 일본 경찰에 검속을 알린 전적들이 많았고요. 네. 그리고 이 폭탄 반입 사건이 발각이 된 후에 단원들을 도주시키려고 되게 노력을 했대요. 그래서 의열단장이 훗날 사람들에게 그를 의열단원이다라고 공식 소개를 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이게 이정출만 실제 인물인 건가요? 아니면 다른 출연자들도 실존했던 인물들인가요? 모두 실존 인물입니다. 의열단원 김우진도 실제 인물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헝가리 기술자도 네. 이제 한지민 씨의 가짜 남편 역할을 하는 또 엑스트라로 출연을 하기도 하고요. 네. 김우진 같은 경우에는 김시현이라는 의열단원을 모티브로 하고 있고 한지민 씨가 연기한 연계숙이라는 여성 단원은 기생 출신 의열단원인 현계옥을 모티브로 한다고 합니다. 영화 암살에서도 전지현 씨 이제 여자 어떤 독립투사가 여성 독립투사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성 독립투사가 나오네요. 맞습니다. 비중이 좀 굉장히 적긴 하지만 그건 아쉽지만 그래도 여성 독립투사가 나와서 좀 반가웠고요. 실제 현계옥은 폭탄 제조법과 사격술, 영어를 배우고 만주와 상하이를 오가면서 비밀공작 활동을 수행을 했대요. 그리고 영화 속에서 의열단장 정채산 약상 김원봉을 모델로 하는 인물입니다. 네, 어떤 분을 그분은 어떤 배우가 연기를 했나요? 이병헌 씨가 특별 출연을 했습니다. 윤영 씨가 좋아하시는 이병헌 씨. 좋아했던 걸로 수정해 주시겠어요? 좋아하지 않으시나요? 뭔가 이제는 좋아할 수 없는 그런 느낌? 그래도 이번 영화에서는 굉장히 멋지고 좋은 역으로 특별 출연하셨네요. 그렇죠. 사실 이 밀장의 감독이 김지훈 감독님이에요. 근데 포스터에 이병헌이 없길래 뭐 그 사건 로맨틱 이후로 실망했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영화에서 깜짝 출연을 했길래 역시 어디 안 가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병헌 씨가 진짜 연기를 정말 잘해요. 왜 이 사람이 계속 나오고 우리가 그 사람을 놓을 수 없는지 알겠더라고요. 정말 연기를 정말 잘하는구나라는 대단하다라는 게 정말 송강호 씨랑 이병헌 씨를 볼 때마다 계속 들었고 그 두 사람의 투샷이 있어요. 네. 송강호와 그러니까 이정출과 김원봉이 처음 만나서 정채산이죠. 밀정에서는. 네. 그래서 갈등하는 이정출에게 정채산이 나는 형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자는 그런 설득 아닌 설득을 해요. 사실 설득도 아니죠. 그냥 얘기를 할 뿐이에요. 몇 마디. 근데 정말 그게 너무 멋있고 와 이런 사람이라면 정말 의열단은 할 수 있겠다 싶은 그런 느낌? 굉장히 무겁고 진득한 연기를 보여주면서 정말 보는 사람을 사로잡더라고요. 정말 윤영 씨의 애증 배우죠. 맞습니다. 정말 애증의 배우 이병헌 씨가 특별 출연을 했고요. 아무튼 근데 또 김지훈 감독, 송강호, 이병헌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니까 놈놈놈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그 영화 배경도 일제인 거 아시나요? 아니요, 저는 몰랐어요. 그 배경이 이제 만주 쪽이고 그래서 그렇지 그때도 일제가 배경이에요. 그래서 일제 보물을 찾으려고 막 걔네가 싸우고 이런 거거든요. 네네. 아무튼 그래서 뭐 김우진 역할에 공효가 아니라 정우성이었으면 되게 뭔가 놈놈놈의 패러렐 월드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을 것 같더라고요. 정말 누구 하나 연기 구멍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진짜 연기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기 걱정은 정말 안 하셔도 됩니다. 진짜 송강호 씨 자꾸 계속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네. 송강호 씨가 연기한 이정출이라는 캐릭터의 그 입체감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앞으로 어떻게 할까 무슨 마음일까 이런 게 너무나 궁금했던 그런 캐릭터였습니다. 정말 입체적이라서 감동이 정말 오더라고요. 네,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 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밀정의 김지훈 감독님은 스타일리스트로 정평이 나 있는데요. 네. 영화 속의 공간, 빛, 색 같은 비주얼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쏟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영화 밀정에도 그 노력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네. 밀정의 공간 배경 어딘지 아시나요? 일제시대면 뭐 경성? 맞아요. 네, 상해하고 경성 그리고 기차안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네. 김지훈 감독과 제작진들은 1920년대 말 상해와 경성 거리를 그냥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게 아니라 좀 밀정만의 영화적인 해석과 함께 대부분의 공간을 재구성을 했대요. 그래서 동양과 서양의 문화, 전통과 근대가 공존하는 상하이 세트를 선택을 해서 밀정만의 디테일들을 좀더 쌓았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다른 영화와는 다른 밀정만의 비주얼을 보여주려고 했대요. 밀정만의 비주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일단 일제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들이 많이 사용하는 톤이 있어요. 좀 따뜻한 엠버 톤. 네. 그러니까 그 암살 떠올리시면 될것 같아요. 암살의 포스터. 약간 놀이끼리한, 네, 맞습니다. 그런 톤을 보통 많이 쓰는데 네. 밀정에서는 그런 색깔은 다 배제를 하고 블루 계열의 낮은 톤으로 표현을 다 했어요. 밀정 포스터 보면 푸른빛이죠. 그렇죠. 네, 그두 가지의 차이라고 보시면 제일 쉬울 것 같고요. 네.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건물의 목조 구조들을 일일이 차가운 느낌의 블루랑 블랙으로 칠해서 톤을 낮추는 작업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좀 서늘한 느낌을 줌으로써 스파이 영화라는 그 장르에 좀더 부합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기차 세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실하고 특실의 톤을 다르게 하는 등좀 공간 속에 인물이 처한 상황, 인물의 감정에 따라서 구도나 밝기 등을 조절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게 영화 외적인 부분? 그쵸. 그 스토리랑 사실 상관이 없죠. 상관없이 연출 이루어지는. 부분이긴 한데, 하여튼 굉장히 세심하게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보통 블루톤은 우리가 좀뭐 공포 영화나 이런 좀 스릴러 영화에 많이 사용이 되고, 이런 시대극에는 잘 사용이 되지 않는 색깔인 것 같은데, 정말 특이한 시도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인물이나 상황에 따라서 다른 공간의 비주얼이라고 하니까, 정말 공이 많이 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사실 김지훈 영화의 특징이라고 하면 특징이 없는 게 특징이다라는 말도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좀 꼽아보자라고 하면 이렇게 비주얼에 공을 들이는 게이 감독의 두드러지는 연출 특징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이 특징은 캐릭터들의 의상에서도 드러나고 있죠. 그쵸, 보통 우리가 비주얼 하면은 그 캐릭터의 비주얼을 가장 먼저 떠올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영화 밀정에서는 그 시대의 의상 라인과 룩을 그대로 사용을 했대요. 이게 되게 보면서 놀랐던 게 당시에 의열단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내일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뭔가 독립투사들 생각하면 정말 빵모자 같은 거에 막 낡은 스카프 이런 거막 입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은 아,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 멋있게, 더욱 풍요를 즐겨야 한다. 라는 그런 모토가 있었대요. 그래서 항상 멋지게 정장을 차려입고 다녔다는데, 그래서 그 시대에 약간 아이돌 같은 느낌? 그런 것도 좀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영화 속에 나오는 의열단원들도 정말 다 항상 정장을 정말 멋있게 빼입고 나와요. 근데 그 의상들이 실제로 1920년대 스타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하고요. 리얼한 구현을 위해서 일본의 빈티지 샵에서 실제 그 시대의 의상, 실제 소품들을 구매를 해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조상님들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쵸? 진짜 사실 저라면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생각에 그냥 뭐옷 같은 건 망나니 크게 신경을 같이. 안쓸것 같아요. 정말 그쵸? 망나니처럼 그냥 막 다니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풍류와 멋을 즐겼고 옷도 정말 그렇게 멋지게 입었다. 오늘을 멋있게 살아가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멋있네요. 정말 반성을 하게 되고. 아, 그러게요. 저 오늘 되게 추레하게 하고 왔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아, 이러다가 집에 가다가 먼 일 나서 죽으면 이제 내 마지막 모습은 이거겠구나 생각을 하니까 아 이래서 언제 죽을지 모를수록 멋있게 해야겠구나.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야겠다. 매 순간 충실하게 살아야 돼요. 맞습니다. 아, 조상님들 멋있습니다. 네, 잠깐의 자기 반성을 했고요. 네. 아무튼 우리 주인공 김우진 씨 같은 경우에는 스파이 영화의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차갑고 서늘한 톤을 유지하기 위해서 블루나 네이비 같은 짙은 색상의 의상을 썼다라고 하고요. 의열단의 자금책인 부유연 인물 캐릭터가 또 있어요. 네. 조혜령이라는 캐릭터인데 모던보이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오. 그래서 그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되게 밝고 고급진 원단을 사용을 했고요. 네. 아마 영화를 보시면 딱 눈에 띌 거예요. 그 사람만 되게 정말 멋 좀 내는데 하는 그런 의상을 입고 나오거든요. 좀 사는 집처럼 네, 나오나요? 정말 모던보이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캐릭터고요. 네. 여성 단원 연계순 같은 경우에는 그 시대 여성들이 되게 자유를 구가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자유를 구가하는 여성들의 플래퍼 룩으로 스타일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한지민 씨가 포스터에서 입고 있는 드레스 역시 1920년대 빈티지 드레스라고 합니다. 정말 이 1920년대가 굉장히 좀 암울하면서도 흥미로운 시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진짜. 이게 우리나라의 문화와 일제 이제 외국 서양의 문화가 이렇게 다 동시에 들어와서 섞이는 그런 단계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면서 재밌고 흥미로운 시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던보이나 모던걸도 그렇고 뭐 딴따라홀 이런 것도 그렇고. 맞습니다. 실제로 감독님이 영화를 만들면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이 시대가 참 진짜 근대화, 현대화를 앞둔 정말 그 시기에 그쵸. 진짜 격동의, 문화적으로 격동의 시기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시기, 서양의 문물들이 이제 막 들어오는 시기였는데 우리가 그런 일을 겪지 않았다면 조상님들이 조상님들이라는 거 굉장히 먼 것 같지만 그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즐거움을 누렸을까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실제로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뭔가 지금이랑은 또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랬겠죠.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도 해요. 다 이게 일본 놈들 때문에 웃으면서 할 얘기도 아니죠. 정말 아, 그쵸. 나쁜 놈들. 아, 정말 정말 입 아프죠. 네, 네. 어쨌든 이런 고증이랑 인물 디테일을 정말 잘 많은 고민을 해서 이런 인물 디테일이 잘 드러난 그런 의상 연출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또 의상뿐만 아니라 공간 비주얼은 또 어떻게 연출하셨을지 또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공간과 의상 이런 비주얼들 정말 김지훈 감독이 비주얼에 어떤 식으로 집착을 하는지 생각하면서 영화 보시면 또 재밌을 것 같고요. 사실 이 영화 최고의 비주얼은 송강호 씨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정말 이게 다 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영화예요. 그 정말 얼마 안 되는 그 얼굴에서 감정이 막 쫙쫙 뿜어져 나오는데 진짜 대단했습니다. 이정출이라는 인물의 표정 그거 하나만 봐도 영화를 다 봤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다 이해가 되고 무슨 상황인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막 이런 게 쓰나미처럼 와닿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정말 얼굴을 잘 쓰는 배우죠. 장난 아니에요. 정말 진짜. 눈빛이라는 게 왜 생겨난 단어인지 정말 존재하는 것인지 항상 좀 의문이 있었어요. 눈 그냥 좀 찌푸리고 그냥 표정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눈빛이라는 게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이런 배우 정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되게 뭐 아이돌 출신의 배우나 이런 분들 보면은 표정 연기를 할 때 굉장히 2차원적이에요. 기쁘면 그냥 입꼬리가 올라가고 슬프면 그냥 울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미세한 눈꼬리의 움직임이나 뭐 입꼬리의 움직임만으로도 기쁨이나 슬픔이나 좌절 같은 걸 다 표현할 수 있는 배우들. 맞아요. 이 아마 송강호라는 배우가 아닐까. 정말 그래서 사실 아무리 스토리가 좋고 연출이 좋아도 배우가 깡이면 정말 그 영화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유치해지죠. 네, 정말 연기가 중요합니다.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소꿉놀이 하면은 그냥 소꿉놀이지만 송강호 씨나 뭐 이런 분이 소꿉놀이 한다 이러면 그거는 뭐 일일 드라마 연속극의 한 장면 뭐 이수진인 건데 사실 정말 이 영화가 스토리는 어떻게 보면 별거 없어요. 네. 특별한 반전이라는 것도 없거든요. 스포가 될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그래서 좀 쉬운 영화예요. 굉장히 특별히 막 고도의 지략전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 누가 밀정인가? 저놈이 뒤통수 치는 거 아니야? 저놈이 알고 보면 스파이 아니야? 이렇게 그런 거에 집중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이정출이라는 인물의 상태에 대해서 그 사람의 지금 표정이나 호흡이나 이런 거에 집중을 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아, 이 사람이 연기를 해서 만들어내는 캐릭터가 이렇게 입체적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영화를 보는 내내 드실 거예요. 정말로. 정말 사실 송강호 씨 연기하면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잘한다. 근데 또 윤영 씨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니까 아니 또 도대체 어떻길래 또 이렇게까지 얘기하나 라는 궁금증이 또 듭니다. 후회하지 않을 그런 연기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이 영화가 좋았던 건 일반적인 이분법 구도 있죠. 독립군이냐 친일파냐 이게 아니라 그 사이를 걷는 인물의 이야기다라는 게 좀 매력적이었던 것 같고요. 항일과 친일 정말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슬아슬한 경계잖아요. 그렇죠. 까딱하면 항일이고 까딱하면 친일일 수 있는 그런 시대에서 정말 가장 애매한 경계에 서 있는 그 인물을 보는 느낌이 되게 좋았고요. 이게 영화가 재밌다라고 표현을 하긴 힘들 것 같아요. 그 홍광호 씨 연기를 너무 잘해서 이입이 굉장히 되고 아, 저 시대에 정말 저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구나. 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괴로웠겠다 하는 게 진짜 되게 정말 마음으로 와닿았고 그래서 진짜 너무 진짜 같아서 재밌다기보다는 좀 마음이 아팠던 그런 영화였던 것 같고요. 약간 좀 보고 나면 먹먹해지는 그런 영화인가요? 그냥 윤영 씨 표정도 먹먹하네요. 네. 정말 그 사람 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그냥 들더라고요. 그 청춘시대에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윤진명이 네.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고학생 윤진명이라는 캐릭터가 그냥 이제 스폰서로 쉽게 살아가는 강인하라는 애를 보면서 그쵸. 걔를 되게 싫어하다가 네. 그냥 나한테는 너만큼의 유혹이 안 왔을 뿐이다. 나 또한 나 그만큼의 유혹이 왔다면 네. 너처럼 행동했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내용이죠. 네. 그런 대사가 있었는데 그것도 좀 생각이 났어요. 저 시대에 사는 사람들 뭐 물론 뭐 이완용 같은 진짜 나쁜 놈들 있지만 그렇죠. 네. 그냥 굉장히 복잡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더라고요. 좋네요. 정말 여러분들도 이 영화 다들 한 번씩 보시고 윤영 씨와 같은 그런 고민과 생각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천드립니다. Oh, when you're smiling, when you're smiling, the whole world smiles with you. 영화 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우리 또 영화 봤으니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죠. 그래야죠. 네, 오늘 소개해 주실 맛집은 어딘가요? 이대의 후문에 위치한 맛집 식탁입니다. 가게 이름이 식탁이에요? 네. 귀엽다. 우리 밥 먹는 맛있는 밥상에 올라오는 바로 그 식탁이 이번 맛집의 이름인데요. 네. 이곳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샐러드, 파스타, 피자를 비롯해서 소바 같은 일식, 중식, 한식 등 다양한 국적의 요리가 등장을 하죠. 보통 우리가 뭘 먹을까 고민하거나 서로 다른 취향을 가진 친구들이 같이 밥 먹으러 갈 때 이런 데 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완전 좋죠. 사실 뭘 먹을까 고민될 때 이때도 좋지만 되게 까탈스러운 친구들 있죠. 그렇죠. 아 이것도 별로, 아 저것도 별로, 아 오늘 그건 안 땡겨 할 때 화나지 말고 식탁으로 데려가면 해결이 됩니다. 없는 게 없거든요. 그러게요. 소개해주세요. 뭐가 있죠? 일단 동서양을 넘나드는 메뉴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고요. 네. 종류 자체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 음식들이 되게 정통이면서도 트렌디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건 무슨 맛일까? 아 이건 뭘까? 하면서 굉장히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메뉴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예를 들자면 돈카츠. 네. 보통은 안심하고 등심을 써요. 근데 식탁에서는 한국인이 선호하는 부위 목살을 사용해서 식감을 살렸다라고 하고요. 비비큐 포크번이라는 메뉴는 베트남의 샌드위치 반미를 모티브로 한 음식이에요. 네. 우리 예전에 한번 했었죠. 맞습니다. 근데 그 반미는 바게트를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꽃빵을 써가지고 중식하고 베트남을 모두 아우르는 그런 맛을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르게리타 피자 같은 경우에는 베이비 루꼴라랑 생토마토를 곁들여서 약간 샐러드 느낌을 살렸고요. 굉장히 트렌디하네요. 이게 정말 정통, 뭐 정통 반미, 뭐 전통 돈까츠 이게 아니라 약간 거기에서 우리 입맛에 맞게 조금씩 변화시킨 그런 트렌디한 음식점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윤영 씨는 어떤 메뉴 드셨나요? 일단 식탁의 시그니처 메뉴 중에 하나인 연어 샐러드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또 이제 윤영 씨가 좋아하시는 연어부터 시작을 하셨군요. 네, 물론이죠. 빠질 수 없죠. 이 식탁에서는 셰프가 직접 훈연을 한 연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한 서너 시서 에피타이저로 먹기 좋은 푸짐한 연어 샐러드가 15,000원인데요. 가장 좋았던 건 연어의 질이 굉장히 좋다는 거였어요. 보통 우리 연어 샐러드 하면은 그 굉장히 좀 부드럽고 되게 연한 핑크색 그런 느낌이잖아요. 뭔지 아시죠? 그렇죠. 그게 우리가 흔히 먹는 연어죠. 뭐 뷔페나 뭐 어디 뭐 이식집 가서 먹는 그런 연어. 그렇죠. 근데 그런 거 말고 좀 다른 느낌의 연어가 또 있어요. 되게 좀 고급집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이게 다르고 저게 다르다라고 콕 집을 순 없지만 일단 눈으로 느껴지는 질감하고 빛깔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보통 우리가 흔히 먹었던 연어는 굉장히 연한 핑크색이잖아요. 그렇죠. 좀 불투명하죠. 그리고 투명하지 않죠. 근데 이 식탁에서 쓰는 이 연어는 주황빛이 좀 많아요. 그래서 좀 주황과 분홍이 적절하게 섞여 있고 투명하게까지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딱 봤을 때 아 저거 되게 부드럽겠다 보다는 아 저거 진짜 탱탱하다라는 그런 느낌의 살결인데요. 좀 그라브락스를 한 것 같은 그런 느낌, 정말 쫄깃한 느낌이 살아있는 연어 살을 맛보실 수 있고요. 정말 맛있어요. 그게 그래서 연어는 조금 비리고 물컹거려가지고 나는 싫다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맛있고 색다르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연어라고 할 수 있죠. 윤영 씨 때문에 연어가 먹고 싶네요. 연어 짱이죠. 연어는 구워 먹어도 맛있고 조려 먹어도 맛있고 회로 먹어도 맛있고 생연어 뭐 훈제연어 다 맛있는데 또 흥분했어 또. 그렇죠. 네, 이 식탁의 연어 이 정말 쫄깃한 정말 먹어보면 알 거예요. 쫄깃하다는 게 뭔지. 그 식감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이 연어 샐러드 정말 이 연어의 질이 다 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각종 채소, 저고추, 상큼한 유자 드레싱 이렇게 같이 나오고요. 또 샐러드에 곁들여 먹을 수 있는 따끈한 빵까지 주세요. 그래서 먹고 있으면 뭔가 유럽의 어느 카페에서 브런치를 먹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정말 괜히 대표 메뉴가 아닙니다. 배고프다. 정말 그러면 샐러드 말고 다른 메인 메뉴는 또 어땠어요?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종류가 워낙 많고 진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궁금증을 유발하는 메뉴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파스타랑 라이스랑 고기를 골고루 하나씩 시켜서 먹어봤습니다. 먼저 파스타. 스파게티니 면을 쓴 톡톡새우라는 메뉴인데요. 런치에는 9,500원밖에 안 하는 감사한 가격이고요. 이게 매콤한 라유를 사용해서 불맛을 살린 통통한 새우가 들어가고 톡톡 터지는 와사비 날치알이 토핑된 파스타예요. 사실 이걸 시킬 때는 그냥 새우 한번 먹어볼까 해서 시킨 건데 소스가 정말 맛있더라고요. 소스가 굉장히 맛있는 소스입니다. 정말 별표 3개 맛있는 소스라고 써드리고 싶은데 되게 리치한 크림 소스예요. 네. 근데 먹다 보면 좀 느끼하잖아요, 보통. 그쵸? 근데 이거는 라유가 들어가서 그런지 정말 느끼하지 않게 그 딱 깔끔한 매운맛이 살아있고요. 그리고 약간 그 비스크 소스 좀 느낌이 났어요. 그래서 뭔가 짭짤하고 고소하면서 굉장히 그 리치하다라고 말하는 그 풍미가 정말 살아있는데 아 정말 이 진하고 고소한 그 소스가 새우랑 이보다 더 잘 어울릴 순 없고요. 아 맛있겠다. 진짜 맛있고요. 이게 일단 비주얼적으로도 되게 눈길을 확 잡아요. 새우가 굉장히 탱글탱글한데 정말 하얗게 있고 소스는 되게 연노랑색, 연주황색, 정말 고소하겠다라는 느낌이 드는 정말 연노랑색. 거기다가 연두색, 와사비 달치알 딱 올라간 게 있어서 그 색감의 조화가 눈에 확 오더라고요. 빨리 나를 먹어봐라 라고 유혹하는 것 같은 그런 비주얼인데요. 새우가 진짜 실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메뉴 이름이 톡톡새우잖아요. 네. 사실 우리 보통 막 새우 메뉴 먹으러 가면은 막 까나페 새우 올라가 있고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화나죠. 그럼 진짜 돈 아까운데 여기는 진짜 그 탱글한 새우살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다가 날치알도 정말 아낌없이 토핑이 돼 있어서 그 먹는 내내 그 날치알 톡톡 터지는 신나는 식감 즐기실 수 있고요. 소스의 그 중독적인 맛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메뉴입니다. 정말 윤영 씨 막 얘기하시는데 잘 집중을 못 하겠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정말 나 저거 먹으러 가고 싶어라고 막 듣고만 진짜 막 침이 흐르는 것 같아요. 소스가 압권입니다. 그러니까 얼른 우리 다음 메뉴로 넘어가죠. 고기는 또 어떤 거 드셨나요? 네, 고기 더 배고파지실 거예요. 고기는 항상 옳지 않습니까? 옳죠. 여럿이 모여서 고기를 안 먹으면 섭하죠. 섭섭하죠. 네. 우리 식탁에 있는 고기 메뉴 나이프라는 이름으로 카테고리가 되어 있는데요. 다섯 가지 메뉴가 있어요. 네. 수비드 돈베 목살, 수비드 삼겹 스테이크, 식탁 버거 앤 프라이, 오븐 로스트 치킨, 송아지, 티본 스테이크. 다 맛있겠다. 정말. 근데 돈베 목살이면 제주도 맞죠? 맞습니다. 제주도의 향토 음식이죠. 돈베고기. 이걸 식탁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한 목살 스테이크라고 하는데요. 네. 저는 이 돈베 목살하고 삼겹 스테이크를 고민을 하다가 좀 더 기름진 게 먹고 싶어서 수비드 삼겹 스테이크를 주문을 했습니다. 삼겹도 알겠고 스테이크도 알겠는데 수비드가 뭐예요? 조리법 명칭인데요. 저온 조리를 통해서 재료의 맛을 극대화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밀폐된 비닐에다가 재료를 담고 미지근한 물 속에서 오래 데워가지고 겉과 속이 골고루 익게 되고요. 재료의 수분도 유지를 시킬 수 있죠. 뜨거운 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 속에 오래 넣으면 익어요? 네, 보통 뭐 한 야채는 뭐 60도, 뭐 고기는 뭐 50도에서 60도 사이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 신기하다. 이렇게 조리를 하면은 그 고기 같은 경우에는 육즙을 보존하는 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수분이 도망가질 않으니 정말 그 주르륵 흐르는 고기의 육즙 다들 아실 겁니다. 그게 스테이크에 살아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맛있더라고요. 이게 비주얼도 되게 예뻐요. 네. 아래에는 양파를 깔고 통삼겹 스테이크거든요, 이게. 그게 딱 맛있겠다. 올라가 있고 치즈를 뿌려서 구운 가지에다가 김치를 다져서 만든 소스가 딱 올라가 있는데 비주얼 보면 일단 기절입니다. 보자마자 아, 이건 맛있는 거구나 라는 그런 직감이 딱 오고요.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올라가 있어. 치즈, 고기, 양파, 가지, 김치. 장난 아니죠? 네. 이게 통삼겹으로 나왔으니까 좀 이왕 두껍게 썰어서 한번 먹어보자 해서 되게 두껍게 썰었어요. 네. 근데 정말 하나도 질기지 않고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돼지고기인데 괜찮았나 봐요. 네, 그게 수비드 조리법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고기의 야들야들함이 극대화되어 있고요. 적당한 지방질이 만드는 그 풍미와 고소한 살점의 부드러움이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맛있는 삼겹살은 또 먹기 힘들 것 같았고요. 느끼하지도 않고 좀 딱딱하지도 않고 질기지도 않고 정말 삼겹살이 갖고 있는 맛을 정말 그대로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같이 나온 김치 소스도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한식과 양식의 절묘한 만남이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재료는 완전히 한식이잖아요. 뭐 김치, 삼겹살, 가지, 양파. 그쵸. 우리 그냥 삼겹살집에 가서 구워 먹는 그런 것들인데 비주얼은 정말 그냥 의심할 바 없는 양식이더라고요. 진짜 퓨전 음식에 정말 좋은 예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진짜 애매한 퓨전 안 좋아하거든요. 애매하게 섞어가지고 너도 나도 아닌 그런 느낌. 근데 이 수비드 삼겹스테이크는 한식당에 내놓아도 양식당에 내놓아도 어엿한 일품 메뉴가 되겠다 싶은 그런 메뉴였어요. 저 지금 너무 배고파요. 너무 맛있었을 것 같아. 축하드립니다. 언니는 곧 식탁에 가게 되실 거예요. 정말 짱이네요. 정말 짱이었습니다. 강추하는 메뉴고요. 후기를 찾아보니까 의외로 이 메뉴를 많이 안 드셨더라고요. 좀 안타까웠어요. 꼭 드시길 바랍니다. 저의 강추, 저의 시그니처 메뉴. 좋습니다. 꼭 가서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샐러드 먹었고 이제 고기 먹었고 밥 먹어야죠 이제. 그쵸? 네, 밥도 또 시그니처 메뉴를 시켜서 먹어봤어요. 검은콩 발효 소스에 볶은 통가지, 유채의 아삭한 식감이 일품인 북경식 덮밥, 베이징 가지 덮밥입니다. 이 메뉴는 가지 하나를 통째로 올려주세요. 그래서 서빙을 하면서 가위로 쓱쓱 잘라서 주시는데요. 그 가지가 정말 중독적인 맛입니다. 근데 여기는 되게 가지를 많이 쓰네요. 보통 가지가 되게 몸에 좋긴 한데 의외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가지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죠.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꼭 식탁에 가셔서 이 베이징 가지 덮밥 드셔보시길 강권합니다. 강하게 권해드립니다. 진짜 이게 달짝지근하고 고소하고 부드럽고, 가지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거 하나면 가지를 사랑하게 될 바로 그런 맛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지의 매력을 느끼실 수 있는 메뉴고요. 거기에다가 또 중화요리 하면 그 중화요리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짜장면 먹고 싶어, 짬뽕 먹고 싶어 하게 만드는 그 어떤 매력 있잖아요. 그렇죠. 달고 짜고 맵고. 정말 모든 사람의 네. 입맛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조화죠. 정말 막 침이 고여서 방송을 못하겠어요. 정말 특별히 끌리는 거 없을 때 이거다 할 수 있는 그런 메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완전 그렇습니다. 이게 또 밥이잖아요. 한국인은 밥심 아닙니까? 밥심이죠. 네, 분명히 정말 이 밥에다가 달고 짜고 맵고 고소한까지 모두의 취향을 저격할 수 있는 그런 숨겨진 비밀병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윤영 씨가 오늘 총 4가지 메뉴를 소개해 주셨는데 정말 다 궁금해요. 샐러드, 피자, 파스타, 고기, 밥, 면.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또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메뉴가 얼마나 되나요? 제가 다 세봤습니다. 메뉴가 진짜 많아요. 샌드위치류 4개, 핑거푸드 4개, 젓가락으로 먹는 면류 4개, 밥류 7개, 고기 5개, 파스타 10개, 피자 10개, 샐러드 5개, 스타터 6개. 진짜 많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여기 가면 힘들어요. 결정장애가 있으면은 뭘 먹어야 될까 한참 고민할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공감이 됩니다. 저도 그런 고민을 했었죠. 하지만 그럴 때는 고민하지 마시고 메뉴 옆에 써진 빨간색 시그니처 표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인기 많은 메뉴를 콕 집어주기 때문에 뭘 먹을지 결정하기 힘들 때 그것만 시켜도 완전히 대만족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바람직하네요. 좋습니다. 영업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평일에는 3시부터 5시까지 브레이크 타임이 있긴 한데요. 주말에는 없고요. 영업시간은 일주일 내내 11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너무 가고 싶습니다. 총 메뉴가 5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푸짐한 메뉴 리스트의 맛집 식탁 오늘 추천해드렸습니다. 위치 한 번 더 소개해드릴게요. 이대 후문에 위치하고 있고 동양과 서양 그리고 클래식과 트렌디를 오가는 놀라운 맛을 선사하는 그런 맛집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주말이랑 저녁에도 런치 할인이 적용된다고 하니까 참 고맙죠. 많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이서 가시면 한 3만 원 정도면은 정말 세계 각지에 맛난 음식들을 배부르게 맛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 저녁으로 추천드립니다. 정말 추천드리고요. 오늘의 영화는 밀정이었죠. 송강호 씨의 연기가 정말 대단한 작품인데요. 재밌게 보았느냐라고 묻는다면 참 마음이 아팠다라는 대답을 하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람들의 이야기, 표정과 정서가 강렬하게 남는 그런 작품인데요. TV앞밥상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는 케이준의 식사를 합시다 띄워드립니다. 다음 주 일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